야 누가 내 수저 더럽대 I don't care 마이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줄게 싸 에이 근육을 World best name 핵심 섭외 else me 맷진 많지 않지 이 class 같이 망지 존향의 악진 반지 마이크 번지 black 단지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에 네가 뭐 다 켜줘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hold up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